지금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그때는 정말로 대학 입학 이런 거 외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검정고시 보고 막 그래서도 학교도 가고 그랬다. 학교에도 뭐 그런 게 있어야 말이죠. 뭘 배웠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국사 세계사 가르치셨는데 그것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문하고 국사 세계사. 왜 일치가 안 갖고 그러지? 요즘에 조심해야겠다. 이 학문. 우리 교육 교사 아카데미에서 뭐 들었는데 상처 입었다고 찔룰라. 나도 요즘에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391페이지에 낭만주의 서양이 동양을 만나다 쇼펜하우어가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 파트는 다음 주에 쇼펜하우어하고 니치하고 묶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395페이지를 펴세요. 오늘 날씨가 구리구리해서 그런지 조금 이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395페이지에 펴보면 키엘케고르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키엘케고르 포이어바흐 마르크스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죠 애들이 급이 떨어지는 애들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겔 이후의 학자는 다 난쟁이들이니까 난장이들이니까 급이 떨어지는 애들 네? 한 급씩 떨어지는 애들 사실 안 다뤄줘도 그만인 애들 안 다뤄줘도 그만인 애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포유바하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오면은 밀, 다윈, 니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밀까지 하겠습니다. 다윈하고 니체 다윈, 니체, 저기 쇼펜하고 이건 다음 시간 네. 다윈은 사실은 철학사에서는 안 다뤄도 되는데 워낙 다윈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제 로버트 솔로몬도 이걸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다윈 거론을 한번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게다가 내년이 다윈 뭐 종의 기원인가 다윈 탄생인가 100주년인가 200주년인가 뭐 그거 되는 거 되는 거죠. 내년이 맞나요? 내년에 다윈에 관한 책이 아마 그 쏟아져 나올 거예요. 내년에 다윈에 관한 책이 내년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 다윈, 내년에 쏟아지나. 지금 다윈에 관한, 다윈 평전이나, 그 다음에 뭐, 종의 기원 뭐, 몇 주년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브라운, 자네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가 번역되고 있다는 그런데 네? 처음 그게, 탄생이요? 1809년. 예, 그럼 내년이 200주년이네요. 다윈 탄생 200주년이니까. 다윈이 현대 세계에 미친 영향은 뭐, 헤겔이 미친 영향보다 훨씬 큽니다. 마르크스도 자기의 책을, 자본론을 다윈에게 증정했죠. 그 당시에도 이미 영웅이었고, 다윈은. 마르크스도 증정했고, 그러니까 영웅이었고, 오늘날에도 다윈 영웅이죠. 항상 문제가 되는. 근데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어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다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해겔 이후 키엘케고르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해겔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난장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이론 또는 거대 담론 그랜드 시어리. 그랜드 시어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각계 개별 과학들, 개별 학문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만 해도 벌써 이제, 저기, 해결 논리학이 이제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자연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철학이 있어요. 해결 철학에서 보면은. 네,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결의 용어를 빌리자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그러니까, 흔히 엔치클로페디라고 하는 거예요. 엔치클로페디. 영어로만 엔사이클로피디아. 독일어로 엔치클로페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백과사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겔이 쓴 책 중에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 흔히 엔치클로페디라고 약칭합니다. 엔치클로페디 대여 대여 필요적 PCF, PCF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되게 책 중에 있는데 이게 크게 나눠서 이제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 파트가 이겁니다.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죠. 근데 이제 헤겔 이른바 자기 거대한 이론을 요한에다 담죠. 그래서 이 정신철학 안에 보면은 다시 이 정신철학은 크게 주관적 정신, 객관적 정신, 그 다음에 절대적 정신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이 주관적 정신 안에 뭐 심리학도 들어있고 현상학도 들어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객관적 정신 안에 역사 철학, 법 철학, 절대적 정신 안에 예술 철학, 종교 철학, 철학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한 명의 철학자가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을 쓴다 하는 것은 벌써 자기가 철학적인 맥락으로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는 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학문의 전 체계를 자기가 다 다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야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 이제 거대 이론의 그를 만들어내는 학자들이다. 가령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었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헤겔 이후의 철학자들은 1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이 사람들은 비로소 각각의 개별 학문들이 이제 발전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정신 요 안에는 주관적 정신 철학, 객관적 정신 철학, 절대적 정신 철학, 또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이제 학문 영역을 이 안에 심리학을 여기서 다루고 여기서 이제 법 철학, 그 다음에 역사 철학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정신 안에는 예술 철학,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철학사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당장의 심리학만 해도 헤겔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철학자들이 심리학을 거론 안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심리학 있어요. 일단 영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보면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국립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죠. 번역이 좀 안 좋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 번역이 좀 안 좋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학문들이. 근데 헤겔 이후에는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로 18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개별 학문들이 발전하거든요. 막스 베버도 이제 그때 거론했듯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학자, 철학자 한 사람이 이 모든 영역을 다루는 일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기가 특기가 있는 분야로 파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무래도 아무리 인간의 미세하고도 저 자질구레하고도 저변에 놓이는 내면의 심성을 갖다 건드린다 해도 이 철학자들은 아무래도 큰 이론을 갖다 규모 있게 짜내려 하다 보면은 섬세한 부분에 모자랄 수 있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섬세한 정서를 갖다 중요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합리주의적 체계 철학이거든요. 합리주의적 체계 철학이. 요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 사람 표현을 보면 정신이니까 합리주의적 체계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문적인 체계 자체가 분화가 되고 또 이들이 체계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리주의적인 이성적인 원리와 방법론을 바탕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 지금 오늘날 철학자들한테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철학자들은 입만 다물고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쯤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왜? 그때 세상이 단순하니까. 근데 지금은 철학자들이 뭔 얘기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철학자들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세상살이가 적어도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유럽에서도 그렇게 복잡해진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자 혼자서 더 이상 모든 걸 다루려고 하는 욕심 자체를 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장이라고 하는 말이 경멸적인 뜻도 되지만 더 좋은 의미로는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루면서 개별 학문에 몰두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헤겔 이후의 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책의 그 차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 3부에 헤겔 이후 해가지고 키에케고르, 포이어바크, 마르크스가 있고 밀, 다윈, 니체가 있고 미국의 초기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프레게, 러셀, 차모스고, 차라투스트라, 프레그머티즘, 그 다음에 뭐 과정의 철학, 실존주의, 이제 이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하나씩만 다르죠. 그죠? 보면은 칸트 그러면 하나잖아요. 칸트라는 이름으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칸트 철학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상 언어에서 일상 언어로 뭐 언어만 다룬다든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 철학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뭐 거대 담론을 내놓는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도 철학사의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그 거대한 봉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뒷동산 정도로. 뒷동산, 맞동산은 알죠? 뒷동산 정도로. 뒷동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95페이지 키에케고르 보겠습니다. 키에케고르는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실존 철학이죠. 철학하면 이제 실존 철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존 철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실존 철학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 어떤 양반은 저기 저 프랑스에 프랑스 근대 초기에 팡세라고 하는 그 에세이를 낸 파스칼을 실존 철학 창시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니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키에케고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창시자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방법론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서 좀 보셔야 돼요. 정초자, 파운더. 창시자하고 정초자하고 다르죠? 정초자가, 정초자, 이선 씨, 정초자가, 누구, 정초자는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왜 눈을 왜 흘리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물어본다. 아, 박사님, 정초자. 기틀을 잡은 사람. 아, 창시자는? 시작한 사람. 좋습니다. 시작한 사람. 정초자는? 기틀을 잡은 사람. 기틀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기틀에 포함되는 게. 기틀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기틀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기틀. 말 꺼낸 양반이 쇼부를 내세요. 네?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세요? 원리와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창시자가 누구냐, 정치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요, 딱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와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 비유가 적당하죠? 어쨌든 기독교의 창시자는, 교조는 예수죠,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예? 아, 이제 12월입니다, 벌써. 아, 가까운 성당에, 12월은 성교의 달. 강의가 끝난 무렵까지 성당에 다니신다는 어떤 그런 진토를 좀 내주시면 제가. 가까운 성당에. 지옥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부터 열심히 달려야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가 창시자인데, 그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3대 요소가 있죠. 첫째, 교조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초자죠. 이 원리와, 그러니까 이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원리로 삼고 있고 그런 학문의 탐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가령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창시자이면서 동시에 정초자라고 할 수도 있죠. 방법 소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데카르트 책 중에서 데카르트 생각하시면 돼요. 데카르트가 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두 권 있어요. 뭐냐? 철학의 원리, 방법 소설. 원리와 방법이잖아, 그죠? 딱 그거예요, 우리가. 아, 별거 없어. 원리와 방법. 철학의 원리, 방법 소설. 원리와 방법을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칼 마르크스가 위대하다. 그러면, 그, 칼 마르크스는 새로운 것을 창시한 사람은 아닌데,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우리가, 칼 마르크스를 학문적으로 공부한다.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변이법 설명할 때, 칼 마르크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해결해서 빌어온 거죠. 그러니까 원리와 방법을 다 세운 사람 참 없어요. 칸트, 원리와 방법을 다 세운 사람. 해겔보다 더 위대해. 플라톤 말할 것도 없고, 아리스토텔레스 물론이고, 그쵸? 그러니까, 원리와 방법을 세운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난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도, 키엔케보를 이렇게 보시면, 키엔케보로 395페이지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일단, 키엔케보로는,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키엔케보르는 이 덴마크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인어공주를 쓴 안데르손하고 친구입니다. 키엔케보르하고. 그리고 얘가 아주 애가 찌질한 놈인데요. 레기나 올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약혼을 했다가 아 이게 아닌 게이다 그래갖고 또 파혼했다가 다시 또 약혼했다가 이 완전히 얘가 거의 제가 보기엔 사이코 수준으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이에요. 키엔케보르가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리의 그 주로 그 나오는 명제원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해야 된다. 이 사람은 키에르케고리 철학을 말할 때는 결단을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키에르케고리 지나가면 맨날 뭐 약혼할까 말까 한다. 그렇게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적용된 영역은 약혼밖에 없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키에르케고리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한 권쯤 사서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이에요. 불안하시죠. 불안. 앙스트, 불안. 그러니까 뭐 피엔케고의 업적을 하나 들어보자. 그러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철학적인 주제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제. 이런 마음속에 있는 불안 이런 것을 누가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뭐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 또는 불안의 개념 뭐 이런 책들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울한데 이 우울함의 정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밝혀줘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그 계속 읽다 보면 아무 답이 없어요. 어쩌라고. 그죠? 좀 그럴 것 같죠? 불안한 적 있으세요? 아,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우울한 적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키엔케고르 책 안 읽습니다, 저. 차라리 그걸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러면 습지생태 보고서 이런 거 읽는 게 나아요. 만화가 낫지, 아이. 은하철도 그거고 이런 거. 아니면 주드로 나오는 영화를 보거나, 로맨틱 홀리데이 있잖아요. 아, 다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로맨틱 홀리데이하고 러브 액츄얼리 이런 거 보는 게 나아요. 주드로 아세요? 영화배우. 주드로 아세요? 눈 깔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주드로 아시냐고요. 아니, 그 뒤에 계신 분. 주드로. 아니, 박수님 말고. 이 양반. 끝내내 대답을 한번 드려야겠어요. 왜 모르실까? 주드로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보다 커요. 장만옥과 보통 여자의 차이는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보다 크다는 거하고 비슷한 비례식입니다, 그게. 주드로, 그 로맨틱 홀리데이 있잖아요. 그 카메론 디아스에서 나오는 영화. 그리고 등발 좋은 정은경 선생님처럼 생긴 배우도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케이스 윈슬렛. 케이스 윈슬렛인가? 예, 영화 나가세요. 안돼요. 왜요? 그 등빨이면. 타이토닉을 찍으세요, 타이토닉. 타이토닉. 여기 막, 타이토닉 해가지고, 이렇게, 등발 안 좋은 애가 이렇게 살짝 건드려, 걔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그 영화 때는, 타이타닉 때는 몰랐는데, 저기, 로맨틱 홀리데이, 거기서 보니까 진짜 등발 좋더라고요. 이게 막, 이게 주드로하고 거의 맞먹더라고요, 등발이. 무서웠어. 거의 본드걸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기 제가 키에르케블의 그 죽음의 이른벽이라 이런 책을 그 한 번쯤 읽으셔도 되는데 우울할 때 계속 그걸 읽으시면 안 돼요. 괜히 우울할 때 계속 그 옥상에서 읽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옥상 철책이 높은 옥상 괜찮은데 이렇게 난간이 그 이렇게 얕막한 옥상이나 이런 데서 읽으시면 안 돼요. 특히나 그 쇼펜하우어 책 읽고 사실 독일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쇼펜하우어 책은 읽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일단 두 개의 전선인데 하나가 칸트에 대항하는 전선이고 또 하나가 헤겔에 대항하는 전선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이라는 개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제거하려는 칸트에 반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칸트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재건하려고 했다, 종교를. 그렇게 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합리적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선 분명히 밝히죠. 크리틱 비판을 해서. 그래서 합리적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밝힌 뒤, 그 너머의 영역에 종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쵸? 그 너머의 영역에 종교가 있다. 그러니까, 섣불리, 중세시대 철학자들처럼 우리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칸트는. 그래서 그렇다 해도 칸트는 종교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과 확연히 구별했다는 점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비이성적인 본성을 갖는 신앙은 열정이지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기 우선 신앙은 하나의 열정이다 라고 말한 이케르케고르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예요. 핵심적으로 신앙을 옹호하려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 그러면은 신앙은 열정이다. 패션이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패션, 열정, 순환이자 열정이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신앙생활을 갖다 뭐 규칙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11조를 내면은 뭐 천국에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람한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기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이런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열정이 어긋나는 거죠. 이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무정형의 신앙이에요. 히토리 없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류, 자연, 신 모두를 하나의 단일한 정신으로 종합하는 헤겔의 전체주의에 반대하여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라는 게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전체주의 그렇게 말하면 정치적 전체주의로 이해하기 쉬운데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반대하여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학부터 시작해서 자연철학, 정신철학 해서 이 세계 존재의 기본적인 원리를 밝히고 그것이 자연도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의 주관적 정신, 심리학, 법, 역사, 예술, 종교 이런 모든 걸 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헤겔. 이거 방법론적 전체주의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적인 것이 우선하며 그랬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것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말하는 그 개인, 소유권적 개인이 아니라 개별자라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용어를 빌리면 단독자라고 고쳐주세요. 그게 개인적인 것 그러지 말고 단독자라고. 단독자가 먼저이고 신의 심오한 다름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은 이제 첫 번째는 신앙은 하나의 열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다 너도 나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살아간다. 이게 항상 그러니까 신 앞에서 회개하고 신 앞에서 딱 체계적인 어떤 종교 뭐 목사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딱 벌거벗은 단독자로서 나서야 된다. 이게 바로 키엘케그로의 얘기였죠.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당연히 그들의 사업을 일상적인 것으로 수행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매주 행하는 의식을 일부러 여기는 세속적인 루터파 교도들에 반대하여 그랬죠. 루터파 교도들에 반대하여 그랬습니다. 루터파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제 개신교, 개신교의 첫 번째 형태인데 이 사람들은 직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행하고 그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에 이제 그 저기 하나님이 내려준 어떤 그런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서 물론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신에게 달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여기서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루터파 교회 기본 교리인데 엄격하고 열정적이며 고독하고 비세속적인 종교를 설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철학적 정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하나 열정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 다 신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된다. 이 얘기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수도원에서 도 닦는 사람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루터가 부수고 나온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수도원으로 Back to the 수도원. 그러니까 키엘케고르의 철학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수도원에 가서 열정적으로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엘케고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였어요. Back to the 수도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럼 키엘케고르의 기본적인 물음은 기독교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의 핵심적인 질문. 기독교도는 어떤 자들이 기독교도라고 하느냐?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직업에 충실하고 하면은, 뭐, 구원을 얻겠지. 이런 잔대가리 굴리면 안 되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기독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근데,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키에르케고르의 이 얘기는, 당시 코펜하겐에서 인기가 높았던 합리주의 철학에 반대하여, 정렬 자유선택 및 자기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당시의 코펜하겐에서 인기가 높았던 합리주의 철학 이렇게 있죠. 이 시대가 키에르케고르가 그러니까 참 용감한 사람이죠. 시대를 거슬러 이게 칸트나 헤겔 철학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굉장히 널리 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무렵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렬이라고 되는데 열정, 신앙의 열정이죠. 그리고 항상 신 앞에서 고뇌하면서 내가 정말로 신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날이면 날마다 반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날이면 날마다 자기에 대해서 반성하자. 이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엘케고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주류 철학에 거슬리는 아주 기독교도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솔로몬은 이 사람으로부터 실존주의, 즉 실존철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실존철학일 수도 있어요. 실존철학이. 근데 그 구별이 요즘엔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철학과에서 전공 과목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친 과목이 실존 철학, 사회 철학, 역사 철학, 논리학, 뭐 이런 걸 전공 과목으로 가르쳤는데 제 전공 분야가 그건데 실존 철학을 아무도 안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겠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려고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찍게 기레빠시를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짜증나. 그때 제가 시험도 보고 했는데 실존 철학을 크게 나눌 때 이제 유신론적 실천철학, 무신론적 실천철학 이렇게 나눕니다. 유신론적 실천철학, 무신론적 실천철학.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그렇죠? 키에르케고르 또는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을 또는 저 앞에 나오는 이제 파스칼 이런 사람들 신을 찾는 사람들 무신론적 십조 철학의 대표자는 니체 그다음에 이제 하이데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르트르 프랑스 사람 있잖아요 파이프 다음에 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세 명 정도를 이제 십조 철학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구별이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어쨌든 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 신이 너무 신을 너무 애타게 찾다 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열받아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와전됐다는 소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체 아빠가 루터교 목사였거든요 이 어쨌든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들 됐건 무신론적 실존 철학이 됐건 이들이 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고민 이들의 고민의 핵심은 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무신론자라 해도 어쨌든 신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신을 무시하는 자들은 신이 죽었다고? 뭔 소리야? 신이 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난 관심 없어. 애초에 관심이 없는데 얼마나 애타게 찾았으면 신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다니고 막 돌아가셨나요? 뭐 이렇게 연락 왔어요? 뭐 이렇게 했겠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령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A가 신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B는 신이 어딨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둘이 막 다투고 있어요. 근데 B의 얘기가 신이 없다는 얘기를 해도 어쨌든 이들은 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얘기, 논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네. 이게 김영삼처럼 쓸데없는 소리. 딱 지나간다. 이 사람이야말로 신을 완전 개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서 김영삼 드디어 맛이 갔더라고요. 어우, 확실히 오래 살면 안 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이 양반. 부모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오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신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실존 철학이나 무신론적 실존 철학이나 기본적으로 이들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신이란 말이죠. 근데 참 서양 사람들은 오늘날에 이르게 살았으면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신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들 같아요. 키에케고를 봐도 그래요. 기껏 헤겔이 절대적 정신 그것도 헤겔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10명의 헤겔 철학 연구자들 중에 8명 정도는 그 절대적 정신이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2명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신의 헤겔 자신이 일단 신학대학 출신이고 범위에 있는데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부터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신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아마 신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논의의 주제로 삼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신의 자리를 차지하던 신이 있던 자리에 다른 게 올라서 있죠. 지금은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주 거의 완벽한 의미에서 자본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람시 이후로도 불가능해졌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실존 철학이 시작이었다. 이 실존 철학은 유신론적 실존 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키에르케고르를 그 창시자라고 한다면 유신론적 실존 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중심에는 개인적인 것에 대한 강조와 그와 관련된 주관적인 진리의 개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다시 고쳐서요. 단독자, 신 앞에선 단독자 이렇게 고치세요. 신 앞에 선 단독자를 강조하고 뭔지 아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는 분한테 물어보는 말이에요. 잘 모르시잖아. 금방 찾으셨네. 네. 신 앞에 선 단독자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서 주관적 진리의 개념이란 요거는 진짜로 주관적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주체적 진리라고 하세요. 얘는 내가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주관이 아니죠. 바깥 세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주체적인 거죠. 주체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신 앞에서는 단독자와 주체적 진리.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주체적 열망이죠. 열정이죠. 신에 대한 주체적 열정. 나의 결단에 의한 열정.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해결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사상가가 아니고. 무슨 방법이 어떻고 뭐 필요 없어. 신 앞에 서서 계속 주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뭐 논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9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해결은 역사의 진행과 인간 사상을 규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변증법을 고식화했다. 변증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유의 방법을 공식화했다 그러세요. 아니 변증법 나오면 짜증나. 그 다음에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거기 보세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할 것인가 혹은 아닌가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혼도 아니야. 약혼이 약혼. 아 짜증나. 어떻게 은신 씨 어때요? 이런 놈들이 계속 약혼 내기나 얼순이나 나름하고 약혼했다 파혼했다 계속 베풀했다고 어때? 기분이 어떻겠어? 그런 놈들 만나면. 한 대 때린 것 같구나, 안 되지. 나한테 의뢰를 해야 돼. 선생님께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소재지를 파악한 후, 선생님께 전화한다. 그렇지, 그렇게 해주세요. 소재지를 파악한 후, 네? 강선생님께 전화. 이메일을. 전화하면 흔적이 나오니까, 이메일로. 아시겠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할 것인가 혹은 아닌가 같은 개인의 구체적인 선택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럴 때 이제 케르케르 같은 놈들이 많은 곳에 가서 우리가 궁합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되겠죠. 300점입니다. 이렇게 500점 만점에 300점 되시겠습니다. 만점궁합 500점 이렇게 해갖고 이런 데 가서 장사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게 케르케르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은 그 자신 생애에서 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해겔은 그의 사유의 방법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양쪽 모두라 불렀던 철학, 즉 화해와 종합의 철학을 발전시켰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겔은 아무리 그것이 A와 B 이것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세계 전체의 일구성 요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다 끌어들여서 백과사전 안에서처럼 포괄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죠? 다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이것 아니면 저것의 철학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신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냥 대충 양아치처럼 살 거냐? 그래서 선택과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실존적인 변증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변증법이라는 말하지 말고 그냥 실존적 결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변증법 철학에서는 이걸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헤겔의 변증법,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 그 다음에 칸트의 변증법, 피테의 변증법 이런 변증법들 얘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변증법, 플라톤의 변증법,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 이렇게 있어요. 변증법이 많아. 그람시의 변증법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다는 건 철학사에서 무의미한 논이고 그리고 요즘엔 논의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철학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문단, 다음 문단을 보면요. 키에르케고르는 열정적인 신앙, 합리성 대신에 열정적인 신앙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합리성 대신에 헌신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도당 집단이죠. 루터교 신자들 대신에 단독자를 강조하였다. 세 줄 밑으로 내려와서 그의 극적인 신앙의 도약은 일반적인 삶의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칸트가 주장했듯이 도덕법,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도덕법칙이 실전 이성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거기 도덕법칙이 칸트에서 실천 이성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또는 저절로 도덕적이 되거나 도덕법칙의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칸트를 찍어내는 부분이 한 부분인데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가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 열정을 갖고 살든 말든 우리가 그걸 선택 안 하면 그만인데 칸트를 딱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칸트 네가 이마뉴엘 응? 네가 말이야 도덕법칙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해.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실천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실천하려는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키에르케고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 철학도 무조건 얘네들 막 뜬금없이 맨날 막 이렇게 열정 하니까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삶의 윤리적인 길, 그렇죠? 윤리적인 삶의 길, 그렇죠?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법칙이라든가 실천이성의 명령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가 실천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도약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으로라는 말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키에르케고르니까 신앙의 도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도덕적인 법칙, 즉 실천이성의 명령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실존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이다. 받아들여서 결단해야 된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안다고 하면 뭐 누군들 아니겠어요? 지금 저 명박이 시중드는 놈 있잖아요. 최시중이라고. 이름도 참 멋쩍네.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렇게 네가 말년에 늙어갖고 70 넘어서 대통령 시중들 자고 이름 아이고 저기 절대로 나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못 짓겠는데 어쨌든 명박의 시중들은 최시중이 있잖아요. 최시중이가 옛날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최시중이가 전두환 땐가 박정희 땐가 그 안기군과 중앙정보군과 끌려갖고 고문도 당했어요. 걔가 반체제 기자였다고요. 몰랐죠?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래 어떤 놈이라는 건 없어. 세상이 바뀌면 다 바뀌어. 그러니까는 걔도 그러니까 그때는 열정이 있었겠죠.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정의에 대한 지금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걸. 과거에 그랬던 놈도 다 알고 이제도 다 알고 있어. 지금 다 알고 있어. 이제도 다 알고 있고 저 개새끼들 있잖아요. 저기 예? 누구요? 김문수. 예. 문수 까라. 그런 애들이 성 붙일 거 없어요. 그냥 문수. 예? 제호 이런 애들 있죠. 다 알고 있을 거라.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근데 결단, 열정이 식어버린 거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열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열정을 뭘로 치운 거냐 이제. 에이, 쓰가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꼭 그렇게 이제 지들끼리 공식조사에서 앞에 있는 말을 딱 안아줘. 아스바 이 말을 딱 빼고 아스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로 채운 거예요. 그죠? 열정이 빠져나온 거예요. 저기 구글에 들어갔고 최시중 한 칸 띄고 고문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그 옛날에 걔가 동아일보 기자일 때 그 지하실 끌려가고 작살 나는 거 물고문 받고 뭐 그래서 긴급트만큼 받았어요. 긴급트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놈들은 김종필 같은 애들은 애초에 모르죠. 종필은 인생이 영원히 딸랑이로 살았으니까 모르는데 그 새끼들은 알고 최시중도 알고 있고 구본웅도 알고 있어. 이놈들 다 알고 있어. 문수, 재호 다 알아. 이번에 여기 과거사위원회 다 통폐합하자는 신지호 이런 새끼들 있죠. 과거에 다 좌빨이들이었잖아. 좌빨들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열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정의로 가는 길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피에르케고르 이 말은 얼핏 그냥 보기에는 애가 그냥 지가 약혼녀하고 파혼한 것 같고 좀 찝찝하니까 이런 학설을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달리 딱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서 이 수없이 그 변절하는 인간 구간들 보면 그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저놈들이 분명히 세상 스타일이 경험도 늘어났을 테고 물정도 많이 알게 됐을 테고 지식도 늘어났을 텐데 왜 저따구로 됐느냐. 윤리적 삶의 길을 향한 결단의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케르케고르를 읽으면 그게 느껴지죠. 니체는 약간 맛이 간 듯해서 배울 게 별로 없는데 물론 니체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죠. 그래서 왜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 이렇게 윤리적 삶을 강조했느냐? 398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의 좋은 친구이자 작가였던 하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슨과 함께 다소 방종하고 극히 불행한 시기에 이들 아 얘가 젊은 날에 방종했던 거야. 아 분명히 이게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는 놈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철학 책에는 방종 이렇게 써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야사를 뒤져보면 굉장한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는 그러한 선택에서 오는 죄책감과 허탈감을 충실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삶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돈주왕조차 지루해져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거기에 키에르케고의 심미적 삶, 윤리적 삶, 그다음에 종교적 삶,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심미적 삶, 윤리적 삶,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삶의 열정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단계가 이제 키에르케고는 자기가 이제 젊은 날에 살았던 게 심미적 삶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세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윤리적 삶이면 괜찮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결단,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가 말하는 삶의 세 가지 종류의 삶. 이게 심미적 삶, 윤리적 삶, 종교적 삶.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철학자는 어떤 방식의 삶이 옳거나 그러며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선언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키에르케고는 칸트와 헤겔에 반발하여 핍박하게 자신은 철학자가 아니라 일종의 시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건 지 말이고, 예? 시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철학자는 합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미적 삶을 살고 있는 애들에게 윤리적 삶으로의 결단을 요청하고, 윤리적 삶을 살고 있는 애들에게 종교적 삶으로의 결단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철학자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나 헤겔처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키에르케고가 자신을 시인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시라는 거 불현듯 오잖아요, 그죠? 아, 이 말씀이 갑자기 벼락 맞은 듯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시라는 게 감동 깊게 읽은 시가 뭐 있으세요? 없으세요? 올여름 인생 공부라는 시가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전 몰라요. 문정의 응, 외에는 요새. 그러니까 시를 읽고, 저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으로 약해 취약했던 부분이 국어인데, 국어에서도 특히 현대시. 왜 이게 그 은유를, 그걸 은유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네? 제가 그 선생님 만났으니까 오늘 항의를 좀. 네?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시를 읽고 도대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냥 시는 내키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뭐 어쩔 수 없어요.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이들이 말하는 이 시, 포에시, 키에르케고가 말하는 시, 그 다음에 니체도 자기를 시인이라고 했으니까 시.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 문해의 한 영역으로서 시가 아니라 계시 같은 거예요. 계시 주어진 불현듯 도둑처럼 느닷없이 번개 맞듯이 벼락에 맞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딱 바꿔주는 한마디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 갖다 시라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키에르케고의 이 말은 지금 보면은 좀 철학사에서 이걸 보면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철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파르메니데스나 또는 뭐 엠페도클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들은 다 자기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시의 형태로 썼어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퀘르케보르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처럼 논증을 거부하고 시적인 형태로 자기 생각을 펼쳐보이는 것. 이게 철학에서는 더 오래된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철학에 크게 그러니까 철학시와 철학 논증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인으로서의 철학자. 이를테면 시인으로서의 철학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철학사에서 빠진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어올 수 있어요. 퀘르케보르도 사실 철학사에서 주로 다루지 않거든요. 주요하게 다룰 수 있고 니체 또 철학사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지만 철학시라고 하면은 단테도 거론할 수 있어요. 단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같은 것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중에서 신국은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고백록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거든요. 고백록도 하나 일종의 시거든요.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에세이니까. 그 다음에 파스칼의 판세 제가 거론 안 했죠. 근데 초에 그것도 철학시예요. 일단은 인간을 생각하는 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파스칼의 판세 나온 건데 철학시라고 하는 전통을 놓고 본다면 철학 논증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사를 서술할 때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퀘르케보르가 근대에 와서 해결 이후에 그것을 상기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가.